사랑한다고 그땐 왜 말 못했나 밀려가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는데 어느새 계절은 가고 또 다시 단풍이 물들었네 그러나 세월 가면 잊혀진다는 그 말이 오히려 나를 울리네 수 없는 그대 볼 수 없는 그대 진한 커피 한 잔에 지울 수 있을까 사랑이란 그리운 얼굴 아직도 나에게는 찾아올 줄을 이제는 잊어야 할 그리운 그대 모습 허이해 내 곁을 떠나지 않나 곁을 떠나지 않아